종일봉상 전국 청소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막식이 9일 평양의 청춘거리 롱구경기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관계 부문 일꾼들, 선수들, 감독들과 학생 청소년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평양시와 각 도에서 선발된 선수들로 무어진 종합팀들과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 선수단을 비롯한 여러 단위 선수들이 참가하는 이번 선수권 대회에서는 태권도와 바둑 종목 경기들이 태권도 성지관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선수들의 분열 행진에 이어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 선수단 선수들의 시범 출연이 있었습니다.